6일 노동신문은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를 열렬히 축하한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은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는 세월이 흐를수록 도에만 가는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고귀한 결정체이며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름없이 자라나고 있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행복상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의의 깊은 정치축전이라고 하면서 모든 소년단원들이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 소년단의 한성원이라는 영예와 긍지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의 참된 아들딸로 강성조선의 주인공들로 튼튼히 존비해 나갈 때 대하여 강조했습니다.